저는 내일 서울 시내를 관광할 건데 같이 가시겠어요? 좋아요. 저도 서울을 구경하고 싶었어요. 그런데 어떻게 다닐 거예요? 서울 시내를 다니는 관광버스가 있어요. 한 사람이 10,000원만 내면 하루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. 유명한 곳을 다 가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. 그래요? 잘 됐군요. 그럼 내일 같이 갑시다.